맘이 아닌 척을 해도 밀고 당기려 해도 얼만가 티가 나는 건 그것이 내 문제야. 사진들이 찾아보고 매일 고민을 해봐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게 늘 문제야. 지금 내가 너의 눈을 보면 딱 느낌이 와. 넘어질 듯 숨이 스치듯 살짝 나 어지러워. Oh, 널 위해 비워도 내 옆으로 다가와. My baby, 너의 작은 손을 잡아줄 내게 더 가까이 와. Come and closer, closer, baby. 더 커져, 커져, baby. 모자라. Come and closer, closer, baby. 더 커져, 커져, baby.